별이 떨어지니 작은 창밖을 보다 잠들지 못한 밤 나를 달래보다 길었던 가을이 내겐 첫눈 같은 밤 뒤늦은 나만이 겨울이 온 거야 얼룩 하나 남지 않네 별이 가득히 내린 길이 나 혼자 이렇게 걷고 있어 다시 태어나 겨울 소리 따라 부르니 깊은 밤나 어디선가 잠든 너를 안아주기 Sleeping white 주인도 없는 이 하얀 그림 위에 아무 말도 없이 하얀 숨뱉어보다 어느새 멈춘 듯 발을 떼어본다 얼룩 하나 남지 않는 별이 가득히 내린 길이 나 혼자 이렇게 걷고 싶어 다시 태어나 겨울 소리 따라 부르니 깊은 밤나 잠든 너를 안아줄 길이 Sleeping wild 온 세상 하얗던 그 너